안녕하십니까. 황목사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모였었죠. 여기는 일요일을 한해 첫날로 하는데, 한국은 월요일날 한해 첫날, 아니 한 주에 첫날로 하나요? 그래서 전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국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이셨죠, 그저께? 아이고, 저도 한국에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모임에 참석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원주에서도 우리 차영배 성도님, 매번 참석해 주시고요. 거리가 짧지 않은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 차영배 성도님은 연세도 있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보통, 생각이 진보적이 아니시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정말 도전이 되죠. 그 탐구열이 말이에요. 굉장하세요. 요즘에 또 톨스토이에 관심을 가지셔서 톨스토이 복음을 우리 김쌤에게 또 부탁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보시고 말이죠. 전 톨스토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그 무슨 강연인가 그런 데서 그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다라고 인물평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가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당대에는 보일 수 없는,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나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지를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측근이 아니라 뭐 그런 그 신부들 가운데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신부들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뭐 신앙 상담 비슷한 거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모습을 톨스토이가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TV인가 어디서 강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톨스토이에 대한 그 시각일 거고요. 아무튼, 우리 차영배 어르신, 정말 귀감이 되시고, 또 도전이 많이 되십니다. 제가 다 헉헉거릴 지경이에요. 젊은 제가. 그리고 매번 매번 또 대전에서도 올라와 주시고 말이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호주에 박 집사님 네 분, 또 일이 개인적으로 있으셔서 아직 호주로 못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돌아가셔야겠죠. 또 일도 있으시고 이렇게 오래 비지 못할 사정이, 비지 누구든지 그렇죠. 살림살이가 그렇게 오래 빌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오래 계신데 말이죠. 그런 이유로 또 모임에 참여를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 뒷담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목사 뒷담화가 앞담화가 되는 교회. 목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교회. 목사 뒷담화하면 그 성도 모델을 쌩까는 목사가 그런 교회.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처음에 그냥 뭐 생각 없이 깊이 말이죠. 그냥 이것이 시대의 요구인가 보다라고 해서 작은 자교를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달라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에서 지역 교회로서 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띄게 나타난 듯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습일까를 늘 생각하고 말이죠. 또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뭔가 뺑뺑이 돌리듯 숨차게 몰아붙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모든 날을 주의 날로 하고 모든 날들을 절기 삼아서 주 안에서 주 계신 곳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워오고 몸에 익었던 터라 그렇게 사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차츰 적응해 가시고 또 하나는 더큰 건데 신자들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 그렇죠.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이 신자들의 터다. 신앙생활의 터전이다. 신앙자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흡수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전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직 한분한분다 모르지만 말이에요. 남은 자 7천 가운데 포함되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내가 남은 자 7천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포함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 즉 하늘 부흥은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수가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숫자를 불리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계시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자신과 하나가 돼서 하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길 원하는 거고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남을 살리는, 원수를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적어도 시작하신 분이다. 이전부터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라면, 정말 겸손하고 겸손하셔서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많이 춥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런데 그리고 눈도 내렸고 길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 주시어서 많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고요. 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쁨을 경험을 했고 아참 기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뭐 지난 방송 때에 여러 차례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뭐 깊이 따지고 들어갈 그 신학적 주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하는 말도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글로 쓸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글로 쓰긴 좀 그렇다. 이미 또 간단하게 글로 올려진 것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분께서 질문을 해오실 때에 다른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몇 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뭐 링크를 걸어주신 거죠. 이것을 들어보시고 목사님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글을 여러 개를 읽었어요. 정인철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글을 여러 개를 읽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을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분의 글은 몇 개만 읽어도 너무나 뚜렷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분과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거 작은 부분들은 좀 다르죠. 제가 지금 그분의 영상을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의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은 저랑은 좀 달라요. 저랑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방언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저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만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매우 열심히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실명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수용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신 분이에요. 다시 성함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희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달라스에 한번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인터컵이 문제될 때 제가 여기서 짚고 나갔거든요. 짚고 나갔을 때 이제 달라스에서 그 약간 반향이 일어나서 여기서 나름대로 뭐좀하그 교회에서 일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인터컵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 영적 도해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뤘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정희철 목사님을 아마 초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웃사이더고 워낙 그 달라스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을 질근질근 잘근잘근 씹었었기 때문에 저는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가 가서 왜 이런 일에 저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쪽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때 왔었는데 그 정희철 목사님이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간 후에 제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의 글을 그 바른신앙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활동을 그분이 만드신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이 많은 의견을 거기에 이제 쏟아내놓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여러분들 그 구글에 들어가서 바른 믿음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어봤는데 얼추 뭐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것을 들어보고 좀 목사님이 뭐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또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서 그런지 이제 디테일한 거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번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구나 나랑 크게 다르지 않네 뭐 이런 정도였고 여러분들도 따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갖고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유익한 그 강의를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자꾸 잊어먹는 사람이라 더더욱 그랬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기도 했지만 또 자주 잊어먹는 사람이라 그분이 말한 그 디테일한 건 지금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부탁하신 대로 제가 그건 다 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설교 같은 거라든가 다른 사람 이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않아요. 집에 있을 때는 뭐 1시간짜리다 그러면 최대 10분 아니면 5분 뭐이 정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넘겨 넘겨 들으면서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한 권을 펴고 앞에 그 목차를 보고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거 그쪽 가서 집중적으로 보고 그거는 그 책을 덮어버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듣거든요. 다른 분의 성경 공부 강의라든가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챕터도 궁금하다 싶으면은 그냥 후딱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대충 보는 거. 이렇게 싹 봐서 단어 한 문장이 하나 탁 걸리면 그것만 이렇게 보고 아니면 그냥 축축축 넘겨버리는 저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이분 거는 이제 차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할수 없어서 차분히 다 들은 꼴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제가 뭐 반박할 그게 없습니다. 저랑 같아요.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성경 해석이 디테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좀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들으면서,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했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도인님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김성기님 들어와 주셨고. 아직도 고행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살이는 학대받는 일과 학대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권세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용사, 님으로, 뭐, 이들의 후예, 뭐, 이런 거로 상징되는 세상 임금이 아닌 이상에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죽하면 불교에서, 이게 한국 불교인지는 모르지만, 삶을, 네 가지 큰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심지어 태어나는 것조차 생로병사. 그래서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난다면서요? 힘들기는 힘들죠.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조선에 신자들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신자로서의 윤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고행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고행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짐은 쉽고 가벼운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니니까. 정말 여기가 끝이라면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주문을 외고 산다고 한단들 이 세상 살이가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 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고통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늘뭐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니까 말이에요.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삼고 모든 날을 주의 절기의 날들로 삼아서 주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물리적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주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독주라도 사서 먹고 마시고 또 재물 산것 익혀서 먹고 주님 안에서 뛰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 임금과 대척점에 서서 불의를 고발하고 불의를 척결하려고 할때 자연스럽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에게 대적할 때 그들로부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죽음까지 저당 잡히는 그런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처럼 이제 육신적인 이스케이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쫓아오니까. 그것이 신자들의 삶인데,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몇 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무슨 커다란 교훈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찾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테고,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라고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방언 연습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뭐, 좀긴 거였는데 제가 다운받아서 잘랐어요. 아주 짧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렉타 와이카라스카 인야와인야와인야와렉타 와이카라스카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보셨죠? 아유, 이렇게 동작이 떠가지고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 보셨죠? 아, 이 사람이 방언을 막 해요. 불 꺼놓고. 왜불 꺼놓고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아, 뭐이 사람이 보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이 사람 말을, 음소를. 오, 와이 카라스카 넥 카와이 카라스카, 엘리야와 엘리야와 엘리야와 카와이 카라스카,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레카이 카라스카, 레카이 카라스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뭐 한국말로는 이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은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들 많이 말을 해왔잖아요.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막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혀를 내놓고 알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 보면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랄랄랄랄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오순절교에서도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은 연습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웃기는 아줌마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이게 방언이야? 나 생전 처음 들어. 방언도 돼? 여기에 맥혀 있어. 그래. 맥혀 있어. 그래서 일주일적으로 일시적으로 막아줘야 되고 끊어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시적으로 챙겨줘달라는 너희가 오늘 동영상 최고다. 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중간에 식칼 얘기도 났죠. 식칼. 식칼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식칼 그러면서 막 웃죠. 아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방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신학 주제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게 죄에 관한 거고, 죄론.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제일 많아요. 아주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신학하고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전체 그 기독교회가. 그런데, 오순절 신학하고 이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이쪽하고, 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이제 신자들의 삶을 두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그때 보통 신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이 터지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보면 1등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스트 클래스 그 신앙생활 신자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없지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교인들이랑 난 달라.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말 천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영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맘대로 기도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고 살고 있든지. 근데 저 사람은 좀 가짜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잘 하지를 못하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뭐 여기 막힌 게 있다고 시칼로 뭐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또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방언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것대로 찬양을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홍해선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찬양 못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를 음을 붙여서 부르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 부르시면 되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라로샤라야타세 라토리에세 라코토라세데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라코샤토리요소토리에세 할렐루야. 아이고 손을 막 이렇게 떠는 게 그 무당들이 종들고 막 떠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이상하게 랄랄랄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되지. 그걸 왜 이상하게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이건 그냥 신비주의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뭐 절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어로 찬양한다고 하니까 방언으로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 방언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So let's get the auction underway. On the first cow here, who's got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55, 캐나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경매장에 가보면은 여기는 차도 경매를 하고 저희 사는 데서 조금 내려가면 소를 이렇게 사고 파는 스탁 야드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경매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뭐 경매를 하겠죠. 매번 소값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 소가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스탁 야드라는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차 경매장에를 몇 번 가봤어요. 제가 뭐 너무 일거리 찾기도 뭐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중고차 딜러십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이제 하질 않는데 그 딜러십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그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서 그리고 이제 차를 임원을 남기고 되파는 일을 해보려고 그 중고 경매 차들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마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 빈 땅이 거기에서 그런 걸 차려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 차 딜러에서 팔다가 못 판 차들 뭐 그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갖다 놓으면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또 차를 산 사람은 산 사람한테도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어는 거기서 이제 좀 사다가 팔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발음을 어르르 막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알아듣죠. 그들의 방언 억시어니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경매자들 그 사람들의 방언을 방언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알아들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저는 이제 가격만 숫자만 듣는 거죠. 400 그럼 들으면 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손가락을 저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400 그러다가 450 뭐 425 막 이러면 누가 또 손 흔들면 그렇게 말했을 때 안 들면 400불의 손들은 제가 갖는 거고 그 차를 그런데 누가 또 들면 그 또 최종적으로 손 든 사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그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다 알아듣는 거죠. 방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여기다가 비트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 말에다가. 근데 이거 정말 귀로만 들으면 방언이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거. 저는 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좀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 들어가서 좀 찾아가지고 말이죠. 다운받아서 좀 잘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렸으니 이제 짐작이 되시겠지만 저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인정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몰라서 그래요. 다 몰라서 그래서 어디선가 쓰여지는 방언은 정말 방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정희철 목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남미, 중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템포리 지역이라고 하는 미 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하는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수많은 부족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가 갔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그와 같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른다. 그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할지는 않는다는 거죠. 확실치 않아서. 그래서 그건 그냥 그렇게 두고요. 한국, 미국, 그 밖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에서 하는 모든 방언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그저 즐길 만한 거 여러분들과 함께 웃음을 나눠 볼 만한 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웃었던 겁니다. 키다님 들어와 주셨는데 유엘서 2장 28절 이 이야기 제가 요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천되고 있는 거 practice 된다고 하죠. 영어로 practice. 이 실천되고 있는 방언들이라는 것들은 저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먼저 사도행전에 방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좀 아시자고요. 뭐를 알아야 하냐면 마지막 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을 나온 진술과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역사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리교라든가 제가 비판하고 있는 뭐 박보영 목사, 그 다음에 뭐 유기성 목사, 유기성 목사는 아닌가? 뭐 아무튼지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뭐 이런데 이런 데서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못된 시각이에요. 물론 성령이 인류 역사 한복판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걸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주도하에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모든 그 역사 현장에서는 성령님이 역사 주체자다. 아니 주관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 주체는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 현현하심을 더더욱 목도를 하고 그것을 강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서로 봐야 돼.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그 기록들. 그리고 역사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역사서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 사건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교리를 만드는 것에 100% 배제를 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벌어진 역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진리화할 수 없는 것, 즉 교리로 만들 수 없는 것, 그걸 하늘 교훈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삭도를 대지 않을 테니 아들을 달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편화, 즉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진리지. 나에게는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로 삼을 수가 없죠. 그 한나의 기도에서 물론 한나의 기도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하도 이런 것들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오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열불나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예로다가 한나의 기도도 썼으니까 이전에 많이 특별히 부흥 강사도 그렇고 미국 목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럼 나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봉사를 맡을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한 거니까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나는 목사 만들 테니 아들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교리, 즉 진리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늘 교훈을 삼을 수 없다. 모세의 경우도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뭐 그 3.1교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백부장, 천부장 등의 리더를 세워서 진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 백부장, 천부장 등으로 그러니까 100명, 1000명 단위로 사람을 잘라가지고 진을 나누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등의 리더를 세웠는데 그 3.1교회의 전병욱이 이전에 뭐 그렇게 나눴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았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서운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목사님 우리 건축하는데 말이죠. 집을 팔아서 그 중에 10%나 20%는 건축원금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다 죽이실 것이냐 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명이 된 사람의 눈에 우리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다음에 연못에 물로 씻어낸다고 눈이 떠지지 않아요, 여러분. 않아요. 이와 같이 보편화, 일반화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보편화, 일반화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늘 교훈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죠? 성경의 기록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록물이잖아요. 그렇죠. 교훈은 이 하늘 교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 섭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 이 사도행전에 2장에 나왔던 뭐 성령이 불의 혀 같이 뭐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이에요. like죠. 뭐뭐 같이. 그렇죠. 그렇듯 불의 혀가 아니에요. 불의 혀가. 불의 혀같이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유대인들의. 그렇죠. 이런 건 우리식대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장엄함을 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적인 역사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식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돼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도 성경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번역을. 그러니까 언어에 남다른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왜 언어 학습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젊으신 분들 같으면 언어를 공부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좋죠. 한국은 번역서가 별로 없어요. 미국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번역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조금 전에 키다님께서 말씀해 오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에 대한 기록.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3절에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앉았는데 그때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을 가지고 방언 이야기를 이 2장 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언자만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방언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지방말이다. 각 지역의 언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만 해도 히브리말, 아람어, 그 다음에 로마어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라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을 하더라. 이렇게. 그것이 놀랍고 신기했던 거죠. 모두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각각 지방의 말로 하고 있으니 어찌된 말이냐. 깜짝 놀랬던 거죠. 원근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하죠. 그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것까지라도 가지고 가서 불의 혀같이, 그 다음에 세찬 바람같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고 방언이 술취한 사람처럼 마구 터졌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 2장 이야기는 말이에요. 우리 키다님이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절, 유엘서 2장 28절,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여기 2장에 16절에서부터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여기, 이거 우리 채팅창에도 좀 올려놔 드릴게요. 채팅창에. 이 일은 하느님께서 예언자 유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언자 유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그 얘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이. 그 얘기라는 건데, 여기서 방언을 초점으로 해서 불의 혀같이, 타오를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방 안에 가득했더라고 하면서, 이때 터진 것이 바라, 그, 방언이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구분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이게 유엘서 2장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가보면 이것도 가볼게요. 제가. 우리 키다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그냥, 물론 제가 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저를 찾아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다가, 혹은 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깨달으셨겠죠. 제가 그걸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다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부끄러운 건 죄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그 완전한 해방, 그걸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신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늘상 깨어 있어서 이걸 명심하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창조주 되셔서 그분의 질서대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결국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 되시는 분, 그분의 창조 질서대로 내가 태어나졌고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욥기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하는 이 신들은 사실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진짜 신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신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신은 딱 한 분밖에. 그렇죠? 그냥 이 지구상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 보이는 신들은 그냥 말 못한 우상에 불과해요. 말 못한 우상. 그들이 그냥 그 말 못한 우상에게 자기 맘대로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냥 그들끼리 언어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실제로 말을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 못하는 죽어있는 깎아 만든 것에 불과한데, 그것들이 말을 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이방신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욥기에 나온 신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진짜 신이어서 신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게 될 건데, 뭘 알게 될 거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이걸 깨닫게 되는 일은 깨닫는 사람들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해방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해주시는 말씀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등등에게만, 사사, 족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의 영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 즉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제도 하에서의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세워주셨으니까, 성소의 장을 다루시고. 그렇죠.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구분을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는 세대로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일하심의 모습이 다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가서 이럴 땐 머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대가리를 들이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대가리를 들이밀었던 사람이거든요. 한심했던 거죠. 어리석었던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래요. 왜 어리석어요? 미쳤기 때문에. 뭐에 미쳤어요? 종교성에. 종교성이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말대로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고 미친 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리석게 머리를 들이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여러분들께 그와 같이 하늘의 영을,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걸 어떤 일, 누가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하는 그 특정인들이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특정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희 아들, 딸들, 노인들, 젊은이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다 비전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방언을 딱 뜯어서 흡사에게 방언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신학을 신봉하는 감리교도들과 순복음교회 교도들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것처럼 알고 있지만 아니다. 이건 성경을 송두리째 오해하는 것이다. 아주 자기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좀 가볼 텐데요. 12장부터 14장을 볼게요. 훑어가겠습니다. 뭐 하나하나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방언이 은사잖아요.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이 은사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가볼게요. 우리 김쌤 들어와 주셨네요. 그냥 외국어라고 해야죠. 그래요. 맞아요. 그냥 외국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냥 다른 부족들의 언어. 뭐 인도만 해도 3천 개나 있다면서요. 3천 개나. 그리고 중국도 뭐 그 남부 지역에 산 사람들하고 북부 지역에 산 사람들하고 안 통한다면서요. 따로 배워야지. 그래서 방송도 자막이 뭐 따로 나가고 그런다면서요. 요즘은 장로교도 그럽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 좀 됐어요. 사실. 옛날에도 장로교에서도 이랬었어요. 사실. 꽤 됐죠. 적어도 20년은 더 지났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다른 부족의 말인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12장부터 볼게요. 12장부터. 12장 보면 은사 이야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들을 언급을 하죠. 은사들을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4절에 가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혀를 이렇게 턱 성령님께 맡기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터지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받게 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 이거 보세요. 공동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 NASB에 보니까 common good, 그냥 공동이익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보통의 이익, 너와 나에게 그 둘 다 다 이익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방언 포함,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있는데 방언 포함, 너에게도 이익,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 신학의 전제는 뭐냐면 아주 비성경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그래서 방언 의사를 받게 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연습하는 거 아까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저 밑에 가서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세번역에서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뿌리 잡고 연습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한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는 건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지만 내가 착한 일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한 그 착한 행동에 대한 성격 규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똑같은 행동이라도 똑같은 어떤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그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뭐를 예를 들어야 될까? 그거죠. 뭐 기도한다고 기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구제를 할 수 있죠. 금식을 할 수 있어요. 뭐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같은데 그 실천은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성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운 공의의 심판의 자를 가지고 그것을 저울을 가지고 그래야 더 낫겠군요. 성경원으로 저울을 가지고 그것을 달아보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잠깐 기도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라는 걸 하는데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설교 한 편을 짧은 설교 한 편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라는 실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거. 그렇죠? 그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큰 은사를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순전하다 그러고 또 그 은사를 그에게 주었을 때 은사를 줄 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되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늘 섭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은사라는 거는. 그리고 은사의 종류를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은사가 꽤 여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은사를 왜 주시냐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7절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비판을 한게 바울이 뭐였죠? 신앙의 유익을 버리고 교리적 다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해서 드리는데, 아무리 교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교리적 다툼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 그냥 교리의 옳고 다름 때문에 그냥 다툼을 벌여서 신앙의 유익을 버리게 된다면 그 교리적 다툼은 정말 무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 앞에 반역을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은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신 것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따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을 하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것 아니냐라는 거죠. 건져내라라는 거예요. 건져내라. 일하지 말지니라. 그게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가끔 따질 때 그 말을 잘 하거든요. 법이 법을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거지 이렇게 쫙 따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엊그저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너네 회사 팔러스는 그런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런 팔러스라는 것도 회사 팔러스라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초점은 사실은 너와 나 그리고 너와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했는데 약간 수용이 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잘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가. 그러니까 공동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유익을 버렸어요. 버렸어요. 유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런 것들의 유익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르기함, 의로 교육하기에, 그리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는데 이 유익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신학의 유익을 버리고 교리적 다툼을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라졌었잖아요. 그래서 니들 그 신비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 14장에서 지적했던 예언과 방언 때문에 이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지. 이 지체들, 그냥 우주적 교회로서의 지체를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지는 거지. 그렇게 막 갈라져서야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고 구하거나 사모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해야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때에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노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막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알랄랄랄랄라 하면서 불 꺼놓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공동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제 12장 11절 읽어드렸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은사를 나눠주신다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이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됐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이때 받은 거죠. 성령을 받는 걸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최고 극점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하면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법을 이겨버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법, 죄의 법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영적 침체를 겪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다른데 성령을 내가 받게 되는 사건,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의로의 인도하심 따라 충실하게 따라 사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 반대가 영적 침체를 겪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다른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같이 신학적으로 하나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더 나가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령 세례는 우리는 세례라고 말을 하니까 장로교가 많으니까 성령 세례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즉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임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침례의 정의를 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 침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언제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법과 영어 문법이 없는 특별한 문법, 즉 시제가 이 헬라어에는 있는데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한국말로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에 오직 한 번만 일어난 사건에 쓰는 특별한 시제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배웠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은 딱 한 번밖에 안 났잖아요. 딸은 세 번 났지만 큰 딸은 한 번밖에 난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딱 한 번만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시제를 그리스 사람들은 썼는데 그게 바로 부정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 시제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한 몸이 된 사건과 그 다음에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딱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죠. 일어났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다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다. 예수 시대와 사도행전의 일정 시기 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이 다르지만 그래서 몇 년도까지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었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서의 이 사건이 성취됐고 그 성취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듯이 고린도전서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머리되고 지체된 신자가 유기적 연합체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된 이 우주적 교회가 나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뉠 수 없다. 그런데 바울 바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라졌으니까 14절 이하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어드렸는데, 14절 이하에 쭉 아주 장황하게 아주 길게 써놓고 있어요.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 발이 말하기를 나니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럴 수도 없고, 또 귀가 말하기를 나니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각 지체가 각각의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는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은 하느님께서 18절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우리 각각 존재가 특별히 유니크네스,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의 고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절대 일반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각각 모두가 다 다른 대로 원하신 대로 그렇게 지체 삼아 주신 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 가운데, 몸의 지체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더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장황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일꾼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이것도 첫째 둘째 말했다고 해서 첫 번째가 더 우월한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첫째는 사도요. 당시에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두 사도 빼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기적, 다섯째는 병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여러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은사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은사의 전부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고, 28절에 말한 것처럼 직분도 요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일꾼도 더 많은 일꾼을 세분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12장의 기록이에요. 은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따라 나눠준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나뉠 수 없고 라는 말을 매우 강조해서 길게 써놓고 있다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이 일을 교리적 다툼을 벌이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극한의 대립을 보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비적인 것 가운데 방언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14장에 가서 보면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와서 이제 아주 그냥 그 뭐라고 말하죠? 못 박듯이 말을 합니다. 못 박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짐이나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건 하늘 비밀과 하늘 지식을 말하는 거죠.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질지라도, 내가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부정당할 건 부정당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내 몸을 불살라 남겨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잖아요. 내가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나눠 줄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가 지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는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게 투자한 다음에 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짐작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베팅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노름에도 베팅하는데 저건 확률 높은 베팅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노름도 하잖아요, 노름. 거의 다 잃어버린다는데 그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배팅했다가는 더 큰 것이 내 손에 쥐어질 수 있음을 모르겠어요. 현찰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거 충분하면 그 밖에 따라올 여러 가지 사회적 유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너무 악하게 바라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계속 해놨단 말이에요. 설사 뭐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다 유익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교리적 다툼을 왜 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교리적 다툼을 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말을 쭉 하는 거죠. 4절서부터. 그죠? 4절서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14장. 벌써 꽤 많이 했네요. 잠깐 댓글을 좀 볼게요. 그럼 방언받은 자들은 기도 도중 그런 왜곡 같은 걸 받게 되었을까요? 기도 도중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방언을 말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 방언, 바울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해, 말한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더 많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지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말했다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14장에 이제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도중에 외국어 같은 걸 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방언의 목적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보시자고요. 일종의 주술적인 효과 아닐까요?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무당 같은 거죠. 그래서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장에 넘어가서 이 14장 넘어가기 전에 그럼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방언이 말이에요. 방언이 가만히 있어 보자. 방언이 13장을 한번 먼저 가서 볼까요? 방언이 13장이 아니라 12장. 12장 도로 가서 12장 그거 전에 먼저 제가 지금 또 찾기가 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인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픽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 세계로의 확산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에 방언이 19장인가 언젠가 이렇게 등장하고 끝나요. 끝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장 이야기가 공동의 이익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 뭐 교사겠느냐 다 뭐겠느냐 뭐겠느냐 뭐겠느냐 이렇게 그 일꾼을 세우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관자가 되고 행동 주체자로 사람을 픽업하셔서 온 세계의 하늘 복음을 설파를 하게 하실 때의 은사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그 방언은 for mission. 그러니까 주의 도를 전하는 데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셨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의 확산이 그런 역사 현장에서 나타났고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 말씀을 드리려다가 12장 어디에선가 보면 그것을 지지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은사를 2절에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1절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렇죠?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방 사람의 경우 이방 사람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제사와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을 특정하면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사용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이라는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혈통적 구분으로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 사람을 말을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려다녔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은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방 세계로의 확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즉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으면 이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되리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뜻하는 바대로 이와 같이 은사를 나눠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이방신에게 말벗한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지만 이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고린도 전서 이야기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확산 과정을 보면 이게 미션 즉 주의도를 전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시작 부분에서 그 목사님하고 좀 다른 해석이라고 한 거 그걸 한두 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2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을 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그걸 확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왜곡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런 거에 콱 꽂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말하라 하는 건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성령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얼핏 들으면 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다 라고 하지 방언으로 기도하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따 14장에 나오긴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죠.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면 14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은 이래요. 영어 번역은 My mind is unfruitful. 그래요. 내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이성은. 그렇죠? 내 이성은 열매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NIV하고 NASB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냐?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이라고 돼 있어요.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 그러니까 내 이해는 열매가 없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게 제가 영어를 직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를 쉽게 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하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조금 아까 방언으로 찬송하는데 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가사를 내뱉고 또 뭐 저거로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 방언 기도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할 때도 뭐 막 방언을 한다면 한국말도 하고 방언을 하고 한국말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건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2 구절에 의하면 가짜 방언이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안 되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오순절 교회 사람들처럼 나는 혼자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들어야 될 것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 4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예언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한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언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만 덕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individualize, 개인화, 개별화 이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은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한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에는 교회에서 방언은 개인이 다수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언은 순서에 따라서 다수에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정말 방언은 개인에게만 덕을 끼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혼자 기도를 하거나 했었을 때 뭐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방언이 그냥 오직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라는 말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방언을 그렇게 프랙티스를 했으니까, 혼자 했으니까, 다수를 향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예언은 순서에 따라 다수에게 했지만, 방언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기에게 덕을 끼치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29절에서 32절 가서 봅니다. 예언한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한 사람이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사사로운 점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분별해야 해요.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다 할 수 있어요? 유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꿀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현대 예언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한 사람의 영은 예언한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 사람에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수, 즉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 여기서 방언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들어야 될 것이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4절서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지 않고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뽐내지 않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건데 그 실천을 사람들이 하게끔 하게 하시죠. 우리가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진리가 누구? I'm the truth,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진리와 함께 이와 같은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일. 왜요? 그분이 그러셨으니까. 그분과 하나 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하면서 했던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얻어야 되냐면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를 그냥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심을 그것을 제어를 해야 하고 오래 참지 못한 경우 제가 이게 가장 약점인데 제가 오래 못 참아요. 엄살도 심하고 화도 벌컥벌컥 잘 내고 뭐 그러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빌립보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뤄내셔야죠. 이거 성화의 삶을 사는 거니까 이와 같은 구원을 이뤄내셔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즉 이와 같은 의에 이르게 된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를 모두 사용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점점점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이 구절을 읽으시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모두 다 사용해서 내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윤리적 책임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오래 참고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의 삶을 나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을, 그 내 삶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삶이 이웃을 살려내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윤리적 책임은 죽기까지 사랑을 하는 거니까. 이 죽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오래 참고, 얼만큼? 490번까지.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는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교리적인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죠.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Eternal thing이에요.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라는 거죠. 예언도 사라지고 예언이 필요가 없게 되죠. 방언도 그치고 필요 없게 되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 사라져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미래형으로 말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when the perfect comes. When the perfect comes. 이렇게 돼서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었나? 한번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냥 perfect is come 그랬군요. 그러면 NIV를 볼까요? 어디는 조금 다르게 썼는데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여긴 이렇게 됐어요. When perfection comes. 요 번역이 더 나아요. When perfection comes. 여기서는 perfect가 아니라 perfe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조금 더 번역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잔 맥가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하고 신앙이 여러 개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성경 바깥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신다라는 거죠. 부단히. 물론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성경을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모진애를 쓰는 점에서 제가 그분께 존경을 표하고 제가 너무나 무지했었을 때 원어는 잘 모르지만 원어를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 는 예를 들면 지금 잊어먹었네. 토니 갈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신학 공부는 짧게 했는데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 사람 글이 많이 있고요. 이 사람 정말 디테일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이 성경 전체를 말이에요. 하나하나 단어를 거의 원어를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는 성경의 각 언어, 그러니까 그 단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헬라어 문법을 알고 단어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그분에게 그 원어 설명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같이 저에게도 스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잔 맥가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걸 가지고 은사 종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사가 종료되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은사가 종료되었다라는 말에 한편으로는 예스 한편으로는 노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현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전파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은사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요. 이런 은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템포리 지역의 저 티베트의 산골 어디에서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경험적으로도 말 못하고 다른 논리를 가지고도 말을 못하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사 종류를 사실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이분하고. 그러면 이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부분적인 것은 방언과 예언,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지식을 말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랑만 없어지지 않고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사라진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랬을 때 when perfect comes. 그리고 여기서는 when perfection comes 이렇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로 이 온전한 것이 뭐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when Jesus Christ comes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the imperfect disappears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행하던 방언과 예언 등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현재형이단 말이죠. 현재형. 그래서 when perfection comes 그랬을 때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그리스 말로 보면 perfection은요 중성 명사예요. 여기에서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는데. 왜, 독일어에도 그렇잖아요. 뭐, 정관사가 다르잖아요. there, 뭐, den인가? 뭐, 옛날에 벌써 뭐였어요. das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영어에 the밖에 없는데, 그리고 부정관사, 뭐, 이거밖에 없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하면 독일어에서도 그렇대요. 저도 고1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지만 그 명사가 달라요.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는데 그때 붙이는 이와 같은 정관사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말에도 이렇게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남성 명사가 다르게 있는데 perfection은 중성 명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안 보는 신학이 있고 저걸 그런 신학을 저는 따르는 거죠. 동의를 하는 거죠. 중성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저는 은사가 다 종료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제가 다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고 이 구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 갈랜드의 그 해석에서 제가 깨달았고 이해를 했고 아니 도움을 받았고 그게 가장 적절한 해석 같아서 그에게 동의를 표했던 거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좀 찾아볼 말이 있지만 좀 시간도 많이 갔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으로 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예들을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픽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심각했겠죠. 그렇죠? 심각했겠지만은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비트까지는 억시어니어라고 하는 거, 경매자들이라고 하죠. 경매상가 그 사람의 그걸

집어넣었죠.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거랑.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중간에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건 다 이상한 말로 하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떤 숫자를 말을 했죠? 그렇죠? 뭐 sold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아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죠. 뭐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정도인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함몰되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의의를 유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이 막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불의를 두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불의를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이 직통으로 뭔가 신령한 세계에 자꾸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로 자꾸 뭔가 들어가. 이건 신자 삶과 관계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버려야 하는 그 육신을 죽이시잖아요.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불의한 것 때문에. 그 불의를 척결해내시고자 그 불의의 몸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불의의 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령한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쭉 이들이 쓸데없는 교리적 다툼을 했을 때 중간에 12장에 은사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목적은 이래 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 13장에 그와 같은 모든 아주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거 너희들이 굳게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놀랍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들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랑이 어떤 거라고 쭉 설명을 하죠. 사랑이 어떤 거라고 쭉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뭐 것들을 모두 쭉 뭐 오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등등 무례하지 않고 등등등등을 일단 모든 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와 같이 12장에 있는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내 삶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건 사랑을 언급을 하심으로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하신 대로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 각각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 이와 같은 오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 거죠. 바울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함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간단한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수를 해서 또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아내에게 화를 먼저 내고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하고 나서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꺾고 아내에게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한 놈이 방구를 먼저 꼈죠. 방구를 껴놓고서도 방구 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하시라고 버티고 있다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고 하면서 다시 또 살풋한 관계로 회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쓸데없는 예를 드는 것 같긴 한데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등등등등의 것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삶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뭐 방언 등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교리적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 낭비하며 살 건 없다. 그리고 불 꺼놓고 알랄랄랄라 하면서 시간 세월 보내지 말고 그랬죠. 세월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홍혜선 같은 여자가 뭐 방언으로 노래하는 거 가르쳐준다고 주님 사랑합니다를 이미 나는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언어로도 아는 걸 이상한 랄랄랄라로 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 낭비하며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방언은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전파된 그와 같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전 가짜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악령에 취해서 한다라고도 굳이 그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겠지만 그냥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게 속이는 거고 뭔가 종교적으로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어떤 더러운 음란한 그러한 마음들이 작동이 돼서가 같은 실수들을 저지르는 거라고 보여져요. 모든 것이 다 그 악한 영에 따른 그와 같은 가짜 방언하는 것이라고는 좀 믿고 싶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 우월감, 종교적 품성 업그레이드 정도를 노려보고자 시도해서 그와 같은 그 쓸데없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 몸이 경험하는 건 대부분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쓸데없는 체험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말 빠르게 주르륵 가는데 여러분들 방언에 대해서 됐지요? 방언이 하나님께 비밀 기도라고 해요. 그렇게 말들 많이 하죠.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방언을 하느냐 물었더니 사탄이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믿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듣지 못하게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온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 속삭일 때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이라는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없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secret이라기보다는 mystery예요. 잘 이해하지 못할 어떤 신비한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mystery.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성경을 폈지만 수건으로 덮여진 것 같이 활자는 읽지만 뜻을 모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알아들을 놈이 있고 그렇지 못할 놈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비밀이 있는데 사탄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해놓고 있지 않고 그 다음 비밀이 secret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영의 세계의 일이어서 하늘의 일이어서 땅이 아닌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분의 일이어서 미스테리다라는 거죠. 시크릿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감춰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놓고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기들이 만드는 이론이죠.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거. 사탄이 들으면 어때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맨날 대적기도 하는데 나샤르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시칼 뭐 이러던데 시칼까지 말한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해? 얘가 콱 막혀 있어가지고 막 명하노니 뭐 이러고 앉았던데 그렇잖아요? 홍혜선이가 만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죠. 아,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여러분들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